나긋한 목소리 위로 가벼운 나의 발걸음 고개를 들어보면은 또 밝아오르나 세상을 여는 아침 반가워요 반가워요 우연히 만난 친구 같은 옛노래도 듣고요 곧 노래 불러봐요 세상을 여는 아침 여러분은 2022년을 한 단어로 정리해 본다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저는 아주 많고 넉넉하다는 뜻의 풍요가 떠오릅니다. 비슷비슷한 하루하루 늘 만나던 사람들과만 만나고 크게 변하지 않는 대화 주제들로 차있던 제 삶이 새아침을 하면서 많이 풍요로워졌거든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요일마다 달라지는 코너들을 통해 관심사도 넓어졌고요. 우리 당근이들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잊고 있었던 추억들도 떠올리고 또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감사했습니다. 내년에도 저와 함께 해주실 거죠? 12월 30일 금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안주입니다. 12월 30일 금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안주입니다. 오프닝에서 들으신 노래는 9090님께서 신청하신 에피톤 프로젝트의 첫사랑 그리고 저스틴 비버의 헤일리였습니다. 9090님께서 언니 저는 요즘 연말과 새해를 맞이해서 쿠키 안에 행운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포춘 쿠키를 생산 중입니다. 토끼 해에는 모두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고 있어요. 주디 언니도 늘 응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9090님도 내년에는 더 대박나세요. 오프닝 들으시고 김정환님 풍요 좋네요. 그러면 저는 풍요 받고 행복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도 올 한해 정아님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또 이재영님, 저는 다람쥐로 정할래요.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하루도 못 쉬고 일만 하면서 살았거든요. 내년에는 쉬는 날이 조금 생기기를 바라봅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재영님께서 다람쥐처럼 도토리를 다 모으셨군요. 이제 모은 도토리 배 터지게 먹을 일만 남았습니다. 내년에는 풍요로운 한 해 되기를 바래요. 또 김미경님께서는 저는 긍정이요. 주디 덕분에 아침마다 긍정 에너지를 충전했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미경님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야말로 문자 이렇게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그리고 이주영님 주디의 물개 박수가 참 따스웠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진짜요? 생각해보니까 올해 마지막 박수네요. 아 마지막 물개 박수 또 따숩게 쳐보겠습니다. 현재 시각 5시 11분 58초 지났어요. 아침 모닝 루틴이에요. 기상에 성공하신 모든 분들께 박수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우리 배진금 언니와 함께하는 언니스 라떼 파티 오늘의 주제는요. 카운트다운 어느 해 마지막 날에 있었던 일 2023년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어느 해의 마지막 날에 있었던 추억들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해마다 마지막 날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알려주시고요. 카운트다운을 하는 순간에 있었던 라떼 추억들도 전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0번이에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추가되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럼 저는 1분 스트레칭 시간 해봤을 뿐인 대로 돌아올게요.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오늘은 다 잘 될 거예요. 세상을 여는 아침 안주희입니다. 해뜨기 전 하루를 바꾸는 작은 습관 오늘 아침 해봤을 뿐인데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일하고 출퇴근길에 휴대폰 보고 구부정한 우리 몸을 위해서 준비한 1분 스트레칭 시간입니다. 매일 1분 저와 함께 움직이시고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오늘의 스트레칭 부위는 어깨입니다. 바른 자세로 선 후에 어깨를 살짝 위로 올려주세요. 그런 다음 호흡을 내쉬면서 툭 하고 어깨를 떨어뜨려 줍니다. 다섯 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1년 동안 받은 스트레스를 털어버린다는 느낌으로 한 번 더 해볼게요. 어깨를 살짝 올린 후에 호흡을 내쉬면서 툭. 하나, 둘, 셋, 넷, 다섯. 새아침 해봤을 뿐인데는 지콜론부 책상생활자의 주 5일 틈새 스트레칭과 함께합니다. 끝이 보이질 않아 길고 허전한 길 그 길을 걷는 동안 김세정의 터널 1절이 끝날 때까지 반복해줄게요. 김세정의 터널 듣고 오셨고요. 박재성님, 올 한해 마지막 스트레칭, 어깨가 확실히 풀리는 느낌, 내년에도 스트레칭 계속되죠?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럼요, 당연하죠. 내년에도 스트레칭 계속할 거니까요. 내년에도 함께 해주실 거죠? 올해 마지막 해봤을 뿐인데는 1년 동안 뭉쳐있던 어깨를 풀어주는 동작이었습니다. 오늘 동작도 새아침 인별그램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어요. 아이디는 골뱅이 월드모닝 WORLDMORNING입니다. 우리 당근이들의 사연과 신청곡 계속 받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내실 예정인지 요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4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저는 오늘의 주의사항으로 돌아올게요. 기억해두면 좋은 온갖 정보들 MBC 기상캐스터 오요한나가 전하는 오늘의 주의사항. 우리 요한나 캐스터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2022년 마지막 주의사항입니다. 어때요? 조금 아쉬우면서도 내년이 설레니까 또 이렇게 또 아쉬운 마음은 접공,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을 담아 해보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3월 말부터 지금까지 매일매일 다채로운 정보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거기다 날씨까지. 감동이당. 아, 너무 유익했어요. 감사합니다. 2023년에도 잘 부탁하고 마지막 네. 주의사항 만나볼게요. 네, 올해 마지막 주의사항은요. 나이를 한 살 더 먹게 될 새해를 앞두고 우리 피부의 노화를 점검해볼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아니, 마지막 올해 마지막이라고 굳이요. 자, 일단 한번 점검해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손등을 살짝 구부려 주시고요. 네. 엄지와 검지로 손등 피부를 5초 동안 잡아당깁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런 다음 원상태로 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재면 되는데요. 1, 2초 만에 돌아갔다면 피부 나이는 2에서 30대고요. 네. 2초에서 5초 사이라면 40대, 50대, 10초 이상이면 60대라고 합니다. 주디, 몇 초 걸리셨습니까? 저 방금 해봤는데 0.1초요. 아, 20대다, 20대야. 이야, 이야. 아, 이렇게 피부 노화를 진단해봤잖아요. 만약 피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더 들어있다면 관리도 해야겠죠. 이어서 노화를 늦출 수 있는 관리법도 준비했습니다. 관리 중요합니다. 예. 어떻게 관리하면 되죠? 네, 기본 중에 기본이죠. 사시사철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셔야 합니다. 자외선은 기미 잡티는 물론이고요. 주름의 주범이기도 하기 때문에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다만 이 달콤한 음식은 자제하셔야 됩니다. 또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셔야겠습니다. 항산화 성분은 피부 노화 방지 효과적이니까 이해가 됩니다. 근데 단 거는 왜요? 왜 먹으면 안 됐죠? 기분 좋아지면 좋은 거 아닌가요? 안 됩니다. 설탕이 피부 탄력에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단 음식을 많이 섭취할 경우 당분이 혈관을 따라 흐르다가 피부 진피층에 콜라겐을 달라붙는다고 해요. 이렇게 당분과 결합된 피부세포는 탄력을 잃고 딱딱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 강조했듯이 요즘처럼 건조한 날씨엔 피부 보습을 두 배로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세수를 한 뒤 얼굴이 다 마르기 전에 기초 화장품을 꼼꼼히 발라야 하고요. 수분을 빼앗는 술이나 카페인 역시 줄이는 게 좋습니다. 진짜 좀 신경 써야 될 게 많아요. 또 있나요? 네, 우리 새아침 가족들이 정말 지키기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바로 숙면인데요. 특히 피부가 재생되는 시간인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는 숙면을 취하셔야 피부 노화를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저것 올해는 조금 힘들었지만 내년에는 저희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할 수 있다. 새해 맞아서 다 같이 일찍 자실 수 있는 분들은 일찍 자기에 도전해보기로 하고요. 오늘 날씨 확인해볼게요. 밤사이 중부지방엔 눈이 살짝 내렸습니다. 인별그램 스토리 보니까 눈 내리는 걸 포착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오늘 아침까지 충청과 전북, 경북 서부 내륙, 제주 산지에 눈이 조금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만 내린 눈의 양이 적지만 곳곳에 살얼음이 끼어있을 수 있습니다. 출근하실 때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운전하신다면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중부 내륙에는 한파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추위도 지속되겠습니다. 서울이 현재 영하 2.4도고요. 낮에는 1도 안팎으로 한자릿수를 보이겠습니다. 자, 2022년 마지막 날씨 전해드리는 만큼 새해 해돋이 할 때 날씨도 궁금하시겠죠? 네. 그날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 드러나면서 선명한 일출을 만나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동해안 지역이 하늘 상태가 가장 좋을 것으로 전망돼서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행입니다. 갔는데 못 보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지금까지 오늘의 주의사항 오유한나 캐스터였고요. 새아침에서 드리는 선물도 소개해주세요. 새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사청소 전문 영국클린의 필터 샤워기, 청정수원지 강원평 장수에 먹는 샘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띠링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1388님, 새아침과 함께한 2022년 새벽을 정말 감사한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항상 힘을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2022년 마무리 잘하시고 2023년도 당근이 저희와 함께 힘차게 시작해주세요. 사진은 어제 찍은 달과 제가 꾸민 새해 카드예요 하시면서 어머나.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일단 이거 낮달이네요. 예, 낮에 뜨는 달. 아, 낮. 어쩜 이렇게 예쁘게 또 포착을 하셨나요? 그리고 토끼 해라고 토끼 지우개도 이렇게 함께. 와, 이거 어디서 나는 거지? 너무 귀엽지 않아요? 또 막 블로그로 어이썸 이런 글자 적힌 그런 블로그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또 전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올해 마지막 주의사항 사연인데 이렇게 따뜻한 문자 읽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요. 이 와중에 박기훈님. 어제 주의사항 듣고 스케일링 받고 왔습니다. 선생님께서 제 치아 관리 상태가 상위 5% 안에는 든다고 라고 자랑 문자도 보내주셨어요. 짝짝짝 박수 짝짝짝입니다. 왜냐하면 이가 건강해야 정말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그렇죠. 아, 그리고 실행력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바로 가셨네. 너무 뿌듯하시죠. 네, 그렇게 정보 딱 전해드렸는데 너무 바로 안나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안녕히 계세요. 아이고, 레드벨벳의 리멤버 포에버 들으면서 우리 유한나 캐스터랑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 내년에 만나요. 사랑합니다. 해피 뉴이어. 레드벨벳의 리멤버 포에버 듣고 오셨습니다. 1074님. 주디가 새아침을 시작하실 때 제 이직 기간과 맞물려 그때부터 쭉 들었는데요. 오프닝 박수에 정말 힘 많이 받았습니다.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1074님. 그러면 우리 1074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더 칠까요? 쭉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지금도 함께 해주시고 2003년에도 또 함께 해주실 거죠. 2023년에도요. 힘내시라고 비타민 음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계속 받고 있는 거 아시죠? 오늘 어떻게 보내실 예정이신지 알려주시고요.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자, 그럼 오늘 저는 우리 진금 언니와 함께 언니즈 라떼 파리로 돌아올게요. 굿모닝, 밤새 잘 잤어. 눈뜨며 하는 통화, 너와 함께 하는 새로운 아침. 매일 보는 눈코 입도 매일 듣는 네 목소리도 하루하루 더 예쁘기만 해요. 너로 점점 바뀌어가는 내 세상에서 난 빨간 동그라미처럼 MBC 세상에. 먹고 사는 청춘들이여, 새아침으로 모여라. 명곡 파리는 필수, 추억 파리는 선택. 불금 워밍업 프로젝트. 수정이 언니 주디와 지든이 언니 진금이가 함께하는 언니스 라떼 파리. 아, 한 살 한 살 더 어려지고 있는 우리 진금이 언니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 시계는 거꾸로 간다. 진금 언니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네. 2022년 마지막 라떼팔입니다. 와, 이게 참 시간이 장난이죠. 내년엔 더 재밌을 거니까 안 슬퍼할게요. 맞아요. 그럼요. 자, 우리 언니한테 2022년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한 단어. 어떤 단어로 할까요? 요즘 MZ답게 아나바다 어떤가요? 아나바다. MZ라고 하기에 너무 아나바다 너무 옛날 거 아닌가요? 뜻을 한번 들어보세요. 네, 화를 아끼고 기쁨은 나누고 슬픔은 행복으로 바꾸고 좋은 건 다시 한번 쓴다. 그게 아나바다요? 내가 지어낸 MG 같은 어때요? 꼰대 같았어요. 회식에서 뭐 써먹나? 아, 할 수 있어요, 언니. 네. 그럼 저는 무릎 꿇고 우리 언니 아나바다 말씀 듣겠습니다. 아. 자, 언니 라떼 파리 오늘 주제도 만나볼게요. 오늘 12월 30일이잖아요. 그것도 그거인 만큼 카운트다운. 아, 어느 해의 마지막 날 있었던 일 만나보겠습니다. 뭐 해마다 마지막 날 가족들이랑 보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연인, 친구 아니면은 혼자서 보내시는 분도 있겠죠. 네. 그동안 우리 새아침 가족들은 이 해가 넘어갈 때 어떻게 보내셨는지 그 카운트다운 하는 순간 있었던 추억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디는 어떻게 보냈나요? 저는 이제 좀 철없을 때는 친구들이랑 놀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딱 정신 차리고 한 벌써 한 7년 됐나요? 빨리 차렸네. 항상 가족들이랑 함께 오, 4, 3, 오. 1, 1 하면서 엄마 아빠 중생 사랑하고 고생했고 내년에도 건강하고 하면서 껴안고 부둥부둥합니다. 올해도 그럴 예정이에요. 가족적으로 보내시네요. 네, 언니는요? 저는 철을 아직 못 차렸나 봐요. 어? 그 밖에서 카운트다운 하는 거 보신각 가서 보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드셨겠네요. 행사하기 전에는 네. 이제 막 보러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딱 그 넘어갈 때 주는 그 순간의 묘미가 있잖아요. 설렘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요. 그리고 딱 그 뉴스 연결하면은 바로 그 중계차 가 있고 아유. 딩 하잖아요. 네. 그 딩 소리에 맞춰서 이제 아 행복하고 뭐 사랑하고 이런 좋은 말 다 소리 지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살 먹었다 이러는데 눈 떠보면 또 1년 지나있거든요. 소름입니다, 진짜. 진짜 시간에 가속이 붙는단 말이 그러니까요. 맞는 것 같아요. 아유, 뭔가 하루는 긴 것 같은데 일주일 한 달 너무 빨리 지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또 마지막 날은 뭐 하고 싶은지 한번 버킷리스트 같은 것도 한번 써보고. 다 쓰셨나요? 아직요. 마무리 중. 마무리 중. 네. 좋습니다. 자, 어디로 보내주시면 되죠? 사연 받겠습니다. 네,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8000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예요. 오늘 최고의 라떼 사연 두 분께는요. 필터 샤워기 보내드릴게요. 네.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여러분. 사연 받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데이식스의 남겨둘게. 데이식스의 남겨둘게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당근이들의 사연들 만나볼게요. 네, 김미경님. 카운트다운 때 기억 남는 건요. 술 거하게 마시다가 놓친 기억이 있어요. 그럴 거면 술 안 먹고 일찍 잘 걸 이란 아쉬움과 에이 즐겁다 이런 기분이 기억이 나네요. 아니 그거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 그러니까 이게 11시부터 보통 이제 야 이제 1시간 남았다 이러면서 달리게 되거든요. 맞아요. 30분 남았다. 아, 그러다 58분부터 기억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러다가 지났네. 그러니까 눈 뜨면 7시 00분이에요. 그래도 그 기억조차 추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에피소드가 다 되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근데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시네요. 그러게요. 또 이윤정님. 친구들과 호미고주로 해돋이 보러 갔다가 와인에 막걸리에 얼마나 들이켰는지 새해 첫날 10시에 눈이 떠져서 해도 못 보고 속이 뒤집어져서 3일을 고생했어요. 우리는 가족들과 해돋이 꼭 볼 거예요 하셨습니다. 아, 놓친 정도가 아니라 눈 떴는데 10시면 많이 지났네요. 아니 가족들과 해돋이 보는 것도 좋지만 이 12시 땡 할 때부터 짠 하면 되거든요. 아, 맞아요. 사실 그쵸. 아, 그러면은 뭐 기억할 수 있어요. 올해는 가족들과 볼 거니까 좀 가능성 있습니다. 아, 괜찮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럼요. 올해는 또 가족들이랑 보면은 또 맞아요? 그런 화이팅 잘 안 나와요. 또 이형욱님. 2003년 고3 마지막 10대 제가 해보고 싶었던 민증 들고 나이트클럽 가기를 실현했던 날이었죠. 아하. 영화 엽기적인 그녀처럼 민증을 이마에 딱 붙이고 당당하게 입구를 지나갔던 기억이 나네요. 와, 벌써 20년 전이네요. 교복 입고 가야 딱 멋있는데 말이죠. 교복 입었지만 네, 이제 20살이다.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가 교복 입고 그렇게 가면 주책이겠죠? 아니 근데 이때는 딱 그 영화가 또 유행을 했었잖아요. 기억나죠? 기억나죠. 그 딱 슬로우 모션으로 두 분이 민증을 딱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면서 그럼요. 하는데 너무 멋있었다고요. 그 시절에 고3들은 얼마나 아 이거 며칠만 몇 개월만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 로망이었겠어요. 맞아요. 또 0589님께서는요 1999년 12월 31일이 생각나네요. 당시 지구 종말론이 전국으로 퍼졌어요. 친구가 그걸 엄청 믿어서 자기는 더 이상 필요 없다면서 소중한 물건들을 다 저 가지라며 주더라고요. 근데 결국 아무 일도 안 일어났고 그 친구가 저에게 자기 물건 다시 돌려달라고 사정사정을 해서 거하게 밥과 술을 얻어먹고 돌려줬습니다. 근데 이거 그때 믿으신 분들 꽤 많으실걸요? 그럼요. 그때 이제 없어지는 줄 알고 세기 말에 증발되는 줄 알고 근데 이거 괜찮은 사업인데요? 그 지구 정말로 믿니? 하면서 친구들에게 물건을 좀 받았다가 지금 그 천 원 너한테 필요해? 그러니까 무소유를 강조하면서 맛있는 거 먹자 이러면서 꼬드기는 거죠. 나중에 얻어먹고 돌려주는 사업 괜찮네. 그럼 100원만 돌려줄 거예요. 그리고 또 3557님 저는 2009년 제아의 종 보러 종각 갔다가 모르는 남자랑 같이 환호하면서 좋아한 게 인연이 돼서 지금 제 아들의 아빠가 되었네요. 어머나 어머나. 와 저에게 참 잘하긴 하지만 그때로 돌아간다면 종각 안 갈 것 같아요. 네? 서방 미안해요. 아니 너무 반전이 있어서 지금 깜짝 놀랐어요. 이 짧은 사연 안에 스토리가 쭉 있어요. 기승전결이. 하지만 결국에는 돌아간다면 종각을 가지 않겠다. 아이고. 이때 이런 사연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새해 될 때는 또 의미가 있죠. 왜냐면 옆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친밀감이 생기거든요. 그쵸, 그쵸. 다 박수치면서 건강하기 바라고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하다가 이제 딱 필이 온 거죠. 맞아, 이 사람이다. 맞아. 새해 뭐 하실 거예요? 했는데 뭔가 몇 개 통하면 이 사람이 인연인가 싶고 그런 느낌 하다가 또 우리 갈까요? 해서 또 한 잔 짠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네요. 종각을 갔어야 됐네. 언니는 결혼해가지고 종각을 갔어야 됐어. 화이팅! 자 여기서 울랄라 세션의 포에버 앤 포에버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12월 31일에 있었던 일들 보내주세요.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추가되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울랄라 세션의 포에버 앤 포에버 듣고 오셨고요. 12월 31일에 있었던 일들 계속 만나보겠습니다. 아 로맨틱합니다. 8612번님 2017년 여자친구한테 2018년은 나와 함께 평생 카운트다운 하자며 프로포즈하고 현재 5살 딸아이와 잘 살고 있습니다. 올해는 새 가족이 다 같이 보내려고 합니다. 원래 결혼 다 카운트다운이죠. 빨리 해. 3, 2, 내 인생을 걸기엔 3주도 약간 짧다. 나도 그런 압박 느껴본 것 같은데. 아, 감사합니다. 그래도 지금 5살 딸 아이와 함께. 아, 그러니까요. 아, 예. 2023년에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 행복하세요. 네, 7751님. 76년 마지막 날에 제가 태어났죠. 6시간 만에 2살 된 어마어마한 아이. 아, 근데 이거 진짜 이래서 만나이 개정해야 됩니다. 맞아. 진짜. 몇 시간 만에? 네, 이게 2살 말이 됩니까? 아, 이건 안 되지. 이건 너무 억울해요. 이렇게 되면 친구들하고 같이 들어가면 따라가기가 힘들어서 또 빠르니 생. 맞아. 이게 참 복잡했다고. 몇 시간 차이로 뭐 한 살 되고 두 살 되는 건 조금. 네, 아이고. 이제는 내년 6월부터죠? 그쵸. 이제 나이 왜 신나죠? 깎이죠? 나도 웃음이 막 가득 지어지네요. 2751님. 1999년 12월 31일 부산 용두산 공원에 타종을 보러 갔다가 많은 인파에 걸어서 4시간 만에 집에 간 추억이 있어요. 진짜 그렇게 많이 몰리잖아요. 그러면 너무 즐겁다가 갑자기 스릴러 된다고요. 그쵸. 갑자기 누가 이제 눈치싸움에 뛰지 않으면 버스를 탈 수 없는. 아니 뭐 교통편도 끊기고 택시도 없다고요. 그럴 땐요 종도 잘 보이지도 않고 TV로 보는 게 사실 집에서 따뜻하게 잘 들리고 잘 보입니다. 반팔 입고 그러니까요. 3200님 마지막 날 포항에 일출 보러 가는데 길이 너무 많이 막혔어요. 이러다가는 못 볼 것 같아서 1월 1일 0시를 넘긴 2시 무렵 어이구. 유턴했어요. 되돌아와서 집 근처 산에 가서 일출 보며 새해 다짐했던 기억이 나네요. 진짜 다들 보러 가시는 거죠. 근데 그쵸. 2시 무렵이면 판단이 빠르셨어요. 그렇죠? 4시 무렵 유턴했으면 차에서 봤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아, 그쵸, 그쵸. 근데 1월 1일 0시를 넘겼으니까 이미 못 보셨나봐요. 카운트다운 하죠. 이제 해를 보려고. 아, 해를 보려고. 아, 첫 해를 보려고 가시는 건데. 해 너미가 아니라 해 도지를 보시려고. 해 도지를 보려고 가시는 건데. 아, 그렇죠. 판단이 필요합니다. 아유. 그리고 이게 시간을 체크해가지고 지역마다 출발할 시간 잘 설정하셔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어. 여러분 안전하게 다녀오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687님, 저희는 해 도지 행사를 하는 부산 용궁사 근처에서 장사를 해서요. 31일과 1월 1일은 너무너무 바쁘게 지낸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족 연인이랑 시간을 보낼 때 그런 가족들을 위해서 매년 한 번도 쉬지 않고 장사하고 있어요.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가족에게는 미안하지만 이날이 저희에겐 대목이라서 이틀 동안은 귀가를 포기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근데 사실 저도 해돋이 이런 데 가보면 아침에 그 새벽에 너무 춥다 보니까 따뜻한 뭐 국물이라던가 네. 뭐 손난로든 뭐든 이렇게 찾게 되거든요. 아, 이분들 만나러 사실 가는 거죠.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분들도 가족이 있고 진짜 같이 해돋이 보고 싶으실 텐데 네. 저희 같은 분들을 위해서 해주시는 거니까 또 감사하네요. 그래도 이 따뜻한 마음 받아가지고 내년에 네. 더 우리 잘 지낼 수 있잖아요. 그럼요. 또 대목이니까 진짜 이번에도 대박나시길 바랍니다. 2687님도 우리 1월 1일 꼭 아니더라도 1월 2일에 뭔가 네. 가족들이랑 맛있는 식사하시면 좋겠네요. 그럼요. 덕담 주고받으면서요. 또 2367님, 저는 카운트다운 매번 MBC 가요 대제전과 함께했죠. 특히 10대 때요. 1년 동안 인기 있었던 노래 따라 부르고 춤추느라 카운트다운 따위 신경도 안 썼어요. 새해로 넘어가도 흥은 계속되니까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는 진짜 좋아했던 것 같아요. 가요대전 보면서 그때들은 다 언니 오빠들이었거든요. 그쵸, 그쵸. 이제는 그렇지 않지만 이제는 동생들이죠.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올해도 한번 좀 봐야겠어요. 어떤 그룹들이 인기가 있었는지. 맞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 누가 콜라보 했냐 이런 무대들 살펴보는 재미가 있어요. 저 때문에 빅뱅 원더걸스 같이 함께하고 그랬다고요. 큰일 났죠 진짜로. 소녀시대냐 소리를 엄청 질렀었다고요. 원더걸스냐. 와, 기억나네요. 아유, 저희 이따 여기서 광고 듣고 올게요. 세상을 여는 아침 안주희입니다. 언니스 라떼 파리. 오늘은 12월 31일에 있었던 일들 만나봤는데요. 최고의 라떼 사연도 뽑아봐야죠. 아, 저는 이 사연이 안 잊혀져요. 종각에 가서 남편을 만났다. 괜히 갔다. 아까 그 기승전결이 그대로 있던. 돌아간다면 가지 않을 것이다. 네, 그분 뽑겠습니다. 저는 저는 용궁사 근처에서 해돋이 보는 연인 가족들을 위해서 장사하신다는 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 네. 두 분께 새해 깨끗하게 맞이하시라고 필터 샤워기 보내드릴게요. 언니, 오늘 마지막 파티도 진짜 추억 진짜 제대로 기억해 보면서 재밌었습니다. 의미 있었죠. 네, 건강하시고 2023년에도 또 덕담으로 찾아와 주실 거죠? 내년에도 아나바다 하도록. 이거 계속 밀어야겠네. 안 되겠네. 네, 언니 알겠습니다. 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우리 내년에는 더 웃으면서 만나자고요. 아유, 행복하게 신나게 내가 당근이를 더 웃게 해줄게요. 아유, 진짜 우리 내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네. 자, 저희는 사연 하나 더 만나볼게요. 3417님, 오늘도 출근길 고생 많으셨어요. 주디, 2022년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3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임재범의 비상 신청해요. 자, 신청해주신 노래 임재범의 비상 1부 끝곡으로 흐르고 있죠. 저는 잠시 후 2부 넷플릭스로 돌아올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2022년 수고한 나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고 싶은 노래들 받아보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미니는 무료예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오늘은 좀 어떤가요? 기분 좋은 하루가 되길 바래요. 지난 시간들을 가득 안고서 우린 모두 함께 여기 모여서 세상을 여는 아침 세상을 여는 아침 유해진, 류준열 주연의 영화 올빼미. 이 영화를 만든 안태진 감독은 올해 51살의 신인 감독이다. 영화과를 졸업한 후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던 그가 다시 영화계로 돌아온 건 30대 중반 무렵이었다. 운이 좋게도 그는 흥행작이었던 달마야 서울가자와 왕의 남자 연출부에 있으면서 함께 주목받았고, 적어도 2, 3년 후에는 자신도 데뷔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그는 곧장 시나리오 작업에 돌입했다. 작품을 완성해 영화사로 보냈지만 어떤 반응도 돌아오지 않았다. 데뷔 준비를 하는 17년 동안 10편이 넘는 시나리오를 썼지만 번번이 캐스팅과 투자로 실패로 이어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매일 밤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고 이튿날 눈을 뜨면 계획대로 생활했다. 새벽 배달로 생활비를 벌고 카페로 가 글을 쓰고 글을 쓸 체력을 위해 운동을 하는 하루하루. 그렇게 어제와 다르지 않은 오늘을 보낸 17년. 결국 그는 자신이 쓴 시나리오를 통해 감독으로 데뷔했고, 지난 27일 영화 올빼미는 손익분기점을 넘겼다. 뚜렷한 목표를 향해 가는 어제와 다르지 않은 오늘이 주는 힘. 12월 30일 금요일 첫 장을 넘기며. 세상을 여는 아침 안주입니다. 2부 첫 곡으로 에스파의 Life's Too Short, Too Short 듣고 왔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생각해볼 만한 이야기 첫 장을 넘기며, 오늘은 영화 올빼미를 만든 안태진 감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서용준님, 저도 영화 감독이 꿈이었지만 쉬운 현실을 택했어서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언젠가 감독님의 좌절되었던 시나리오가 오징어 게임처럼 서랍 속에서 나와 결국 세계를 뒤흔들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라고 이렇게 또 멋있는 응원의 문자 남겨주셨고요. 1695님, 첫 장을 넘기며 들으며 정말 코너명 그대로 하루를 시작하기 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돼요. 소개되는 분들의 철학, 성실함, 그리고 사람이 가진 가능성 등등. 내년도 우리 당근이들의 하루를 잘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17년. 와, 여러분은 17년이 사실 말이 17년이지 그동안 끊임없이 노력하고 기다리는 게 정말 정말 많이 힘든 일이잖아요. 역시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멋있네요. 꼭 영화 봐야겠습니다. 저는 아직 안 봤거든요. 자, 잠시 후 새 아침 가족들과 함께 만드는 플레이리스트 넷플릭스. 오늘 주제는요, 올 한 해 수고한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입니다. 그 이유와 함께 보내주세요.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추가되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세상을 여는 아침 안주희입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이에요. 금천미트, 주식회사 오먼건설, 주식회사 H에너지, 존쿡델리미트, 현대자동차, 모바일 쿠폰은 즐거운, 프리미엄 소파 에싸, 코지마 안마의자, 요소수는 하얀백, 스텔란티스 코리아, 유유제약, 셀로닉스 셀티아이, 프랭크버거, 쿠콘, 주식회사 피플바이오, 왕초보 영어탈출 해커스톡, 숭실사이버대학교 쌍용자동차, 식당식자재 오더플러스, 현대해상화재보험 이비오스, 국민일자리의 벼룩시장 신한은행과 함께합니다. 지금 시간 6시 8분 46초 막 지났고요. 0501님, 12월에 시작한 배드민턴을 치러 가면서 듣고 있어요. 주디 목소리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내년에도 저의 새 아침을 부탁해요 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아유, 지금 그러면 배드민턴 치러 가시는 길인가요? 인증해 주시면 선물도 챙겨드립니다. 여기서 광고 듣고 저는 5일출 오늘 일단 출발로 돌아올게요. 여러분의 페이스메이커 주디가 하루를 밀착 관리해드립니다. 5, 1, 7. 오늘 일단 출발! 현재 시간 6시 12분이고요. 새아침 가족들의 일정들 만나볼게요. 2730님, 오늘 아이들과 첫 눈썰매 타러 갑니다. 눈까지 내린다고 하니까 썰매장의 첫 추억이 더 예쁠 것 같아서 기대되고 설레네요. 저도 진짜 부모님과 어렸을 때 눈썰매장 갔던 기억이 아직도 나거든요. 그게 진짜 진짜 재밌었나 봐요. 우리 2730님의 아이들도 오늘 부모님과 함께한 이 추억이 잊지 못할 즐거운 기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추우니까요. 뭐 목도리, 모자, 장갑까지 단디 챙겨 입고 다녀오세요. 끝나고 막 어묵이랑 컵라면 드시는 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 또 조은미님께서도 오늘 쉬는 날이라 초등학생 아들 체험학습 제출하고 22년도 마지막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직장 다니느라 아이와 함께 못한 시간이 많았는데 올 한해 가기 전에 가족끼리 뭉쳐보려고요 하셨어요. 아유, 연말에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양보다 질이잖아요. 우리 아이도 분명히 평소에 멋지게 일하시는 부모님 보시면서 와, 엄마 아빠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셔서 나 키워주시는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멋진 어른이 되어야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연말 마음만큼은 따뜻하게 가족들과 보내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612님, 그동안 아이 방학으로 커피 한 잔의 여유도 없었는데 오늘 오랜만에 동네 엄마들이 모여 커피 한 잔 하기로 했어요. 벌써부터 신납니다. 주디 부럽지요 하셨는데요. 너무 부러워요 1612님. 뭔가 신나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게 사연으로도 느껴져서 저도 이렇게 웃음이 나고 그저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유, 커피 한 잔의 여유 없을 정도로 우리 1612님께서 가정에 충실하셨던 거잖아요. 오늘만큼은 동네 어머님들이랑 그동안 힘들었던 일들 다 하소연하면서 서로 위로도 하고 위로도 받고 따뜻하게 커피 한 잔 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너무 부러워요. 2320님, 남편과 함께 건강검진 하러 가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에 건강 체크하러 가는데 갈 때마다 1년이 왜 이렇게 짧지? 운동도 하고 건강 좀 챙길걸, 살 좀 뺄걸 이런 생각이 드네요. 새해엔 모두 모두 건강 챙기는 한 해 보내세요. 일단 매년 건강검진 하시는 건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아유, 건강검진 하느라 어제 하루 잘 못 드셨죠? 남편분과 끝나시고 죽 드시고 저녁에는 그래도 속이 좀 편안해서 맛있는 거 드실 수 있지 않을까요? 금요일 남편분과 멋지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건강검진 결과도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요. 2320님도 2023년 건강한 한 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5285님, 주디, 내일이 제 생일이에요. 하루 이르지만 축하받고 싶습니다. 생일이 2022년 마지막 날이니까 블랙핑크의 마지막처럼 듣고 싶어요. 일단 박수 드릴까요? 내일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미리 해피 벌데이예요. 아유, 생일 축하의 의미로 이 노래 들려드려야죠. 블랙핑크의 마지막처럼 듣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넷플릭스 2022년 수고한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로 돌아올게요. 뭔가 할 때 듣기 좋은 새아침 가족들의 플레이리스트 넷플릭스 두둥. 오늘은 2022년 수고한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들 받고 있고요. 사연 만나볼게요. 4522님 10cm의 쓰담쓰담 신청합니다. 올 한 해 해외 출장에 많은 업무를 한다고 고생한 제 자신, 특히 새아침을 듣게 된 저를 칭찬하고 싶네요. 아유, 칭찬의 도장 쾅 찍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고 싶은 당근이들 굉장히 많은데요. 7827님께서는 오늘 새벽 10km 뛰므로 올해 3000km를 뛴 저를 칭찬해요. 2년 전부터 건강 때문에 뛰고 있습니다. 이 꾸준함이 내년에도 이어지길 응원해주세요. 봄산 가족 건강하자. 네, 7827님 건강만 하시길 바랍니다. 또 8856님 토닥토닥 2022년 서울 용인 왕복 90km를 매일 출퇴근하느라 고생한 나에게 수고했어. 안전운전하느라, 부서 이동해서 적응하느라, 고군분투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8856님도 고생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렇게 세 분 모두를 위해서 10cm의 쓰담쓰담 드릴게요. 그리고 필터 샤워기도 세 분 모두 챙겨드리겠습니다. 10cm의 쓰담쓰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당근이 분들 쓰담쓰담 2022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연 계속 만나볼까요? 손유정님 팀에 사랑합니다요. 가족들이랑 웃으면서 화목하게 잘 지낼 수 있어서 고맙고 감사했거든요. 또 우리 1415님께서는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요. 계약 종료로 오늘 마지막 출근이에요. 더 일하고 싶었지만 세대교체를 원하는 회사의 뜻에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침 방학이라 당분간은 아이들 옆에 있어주고 봄에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아쉬움으로 끝난 한 해. 내년엔 버터플라이처럼 다시 날아오르길 희망합니다. 그럼요. 버터플라이가 뭡니까? 저 제일 높에 나는 새처럼 우리 일사이로님 날아오를 겁니다. 노래 들려드릴게요. 러브홀릭스 버터플라이 듣고요. 1415님께도 필터 샤워기 보내드립니다. 새아침 가족들이 만드는 플레이리스트 넷플릭스 두둥. 2022년 수고한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들 더 만나보겠습니다. 이지은님 옥상 달빛의 스케치북이요. 올해 이루고자 한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다 보니 저만의 2022년을 그려나간 것 같아요. 하얀 도화지로 시작했던 올해가 지금은 알록달록 색을 칠한 것 같아요. 고생했어 하셨습니다. 아유, 우리 지은씨 고생 많으셨어요. 또 0024님 내년에도 열심히 살아낼 나에게 웃으면서 살자는 의미에서 자우림의 하하하송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어유, 좋은데요? 우리 당근이 분들 모두 내년에는 웃는 일만 가득하길 바라면서 자우림의 하하하송 듣겠습니다. 0024님께도 필터 샤워기 보내드릴게요. 자우림의 하하하송 흐르고 있습니다. 사연 계속 만나볼게요. 4989님 어제 승진 발표가 있었는데 승진했어요. 그동안 마음고생한 저를 위해 옥상 달빛에 수고했어 오늘도 신청합니다. 진짜 대단하세요. 마음고생 많으셨죠?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또 고현진님 전 수고했던 저에게 소녀시대의 포에버 원 들려주고 싶어요. 내년에도 열일하자는 의지로 듣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소녀시대의 포에버 원 듣고요. 현지님께도 필터 샤워기 보내드립니다. 소녀시대의 포에버 원 듣고 오셨습니다. 박아람님께서 2022년엔 아기가 생겼어요. 그동안 행복하면서도 힘들었는데 드디어 3일 뒤 출산하러 갑니다. 아기랑 저랑 건강하게 맞이하는 2023년이 되길 응원해주세요 하셨는데요. 진심으로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2023년에 우리 아람님 더 풍부한 감정 느끼시는 소중한 한 해 보내시겠네요. 진심으로 너무 축하드리고 산모와 아기 둘 다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필터 샤워기 보내드릴게요. 새 아침 플레이리스트 넷플릭스. 올해 수고한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는요. 10cm의 쓰담쓰담,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자우림의 하하하송, 소녀시대의 포에버 원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소영 아나운서와 함께 새 아침 미니뉴스로 돌아올게요. 그려봐, 상상해봐, 우리의 가슴 속에 숨어 있잖아. 꿈을 이루는 시간, 세상을 여는 아침, 안주희입니다. 잊지 말고 알고 가셔야죠. 오늘의 트렌드와 이슈, 일사F 뉴스레터와 함께하는 새아침 미니 뉴스. 오늘 미니뉴스 전해주시기 위해 박소영 아나운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제가 건강검진한다는 핑계로 피죽도 못 먹은 것 같은 죽어가는 목소리로 이 뉴스 전해드린 거 일단 사죄드립니다. 아니,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모르셨을걸요? 아, 그래서 오늘은 아침부터 6시부터 9층에서 컵라면 제대로 먹고 왔기 때문에 다시 파팅해서 와, 이거 이렇게 핑계로 컵라면을 하나 드셨군요. 아, 새벽에. 저도 컵라면 보내주세요. 아, 귀여워라. 제가 개인적으로 10개 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와, 진짜 올해 마지막 미니뉴스를 우리 소영 아나운서와 하게 됩니다. 의미가 있네요. 2022년 어땠습니까? 우리 소영 아나운서에게. 저는 처음 왔잖아요. 근데 처음 왔는데 너무 또 우리 안주희 선배님께서 잘 대해주셔가지고 적응도 안주희. 잘하고 안주희 선배님 항상 웃는 얼굴로 맞아주셔서 행복한 MBC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시킨 네. 것 같잖아요. 아니잖아요. 아니 너무 너무 웃기잖아요. 여러분 저희 친해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 소영 아나운서 2022년 신입으로 들어와서 너무 고생 많았고 2023년에도 우리 함께 이렇게 웃으면서 즐겁게 해요. 네. 자, 미니뉴스 전해주시기 전에 아 근데 첫 소식이 좀 네 어제 제2 경인고속도로에서 화재가 있었죠. 네. 낮 1시 50분경 과천시 제2 경인고속도로 북의왕 IC 인근 방음터널 구간에서 폐기물 수거 집게 차량에 불이 붙었는데요. 이 불이 방음 벽으로 옮겨 붙으면서 확산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불은 발생한 지 2시간 20여 분 만에 모두 꺼졌는데요. 이 화재로 5명이 사망했고 37명이 부상을 입었고요. 경찰은 오늘 오전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이 집게 트럭에 대한 감식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연말인데 사실 안타까운 소식이 어제 기분이 그렇게 네, 좋지 못했어요. 네, 안전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내년에는 해가지고 좀 더 안전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자, 올해 마지막 뉴스 그래도 시작해봐야죠. 오늘 첫 번째 뉴스는 뭔가요? 네, 오늘의 첫 번째 뉴스 일곱 번째 달 탐사 국가인데요. 어디게요? 우리나라겠죠? 다른 나라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맞습니다. 아, 네. 네, 지난 28일 우리나라의 첫 번째 달 궤도선인 다누리가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달 탐사 국가가 됐습니다. 이거 좋은 소식이에요. 아, 그럼요. 그리고 이 다누리란 이름도 너무 예쁘거든요. 이 다누리, 달 궤도 진입에 성공했는데 달과 누리다를 합쳐서 만든 말인데 달을 남김없이 누리고 오라 그런 말을 담고 있어요. 아, 그래서 다누리예요? 전 이거 되게 감명받았거든요. 아이고. 너무 예쁘잖아요. 우리도 그럼 소누리 할까요? 소영 아나운서 다 누리라고. 소영이가 다 누리겠다? 네. 다누리는 지난 8월 5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의 우주군기지에서 미국의 스페이스X 로켓에 실려서 발사됐는데요. 발사된 지 145일 만인 지난 26일 계획보다 이틀 빨리 목표 궤도에 도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제 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 인도에 이어서 세계에서 7번째로 달 탐사 국가의 이름을 올리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자, 우리 다누리, 그러면 달 궤도에서 어떤 역할을 하죠? 목표 궤도에 도달한 다누리는요, 현재는 달 상공 100 플러스 마이너스 30km에서 초속 1.61km 속도로 약 2시간마다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 다누리가 완벽한 항행을 선보였지만, 사실 또 이제 실제로 임무 과정에서는 변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1월 한 달간은 시험 운전해서 탑재체의 성능을 먼저 확인을 하고요. 달 표면 탐사를 수행할 계획인데 정상 작동이 확인이 된다 그러면 2월부터는 탑재체를 활용해서 6가지의 주요 임무를 수행할 겁니다. 6가지의 주요 임무 뭐죠? 물어보실 줄 알았어요. 일단은 고해상도 카메라로 달 표면을 촬영해서 달 착륙선이 착륙할 후보지를 탐색하는 거고요. 네. 달 표토 입자를 분석하고 티타늄 분포지도 작성, 달 자기장 측정을 통해서 달 생성 원인도 연구한대요. 전 이거 좀 특이하더라고요. 달 생성 원인이요? 이런 거 생각조차 못해봤는데 이런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달 표면 자원지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달 우주방사선 환경지도 작성 등 임무를 수행할 거고요. 심우주 탐사용 우주 인터넷 기술 시험도 하고요. 미국의 달 남극 유인 착륙 후보지 탐사까지 이렇게 6가지 임무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다누리 바쁩니다. 진짜 바빠요. 네, 올해는 우주 분야에서 뭔가 좋은 소식이 많을 것 같아요. 2023년에는요. 맞아요. 그리고 지난 6월에는 누리호 발사도 성공했었잖아요. 우리나라 다음 목표는 2032년까지 무인 달 착륙선을 쏘는 겁니다. 네. 달 착륙선은 표면에 충돌하지 않고 달에 적절한 속도로 하강시키는 게 중요해요. 네. 충돌하면 쾅 하니까 이렇게 스무스하게 랜딩 하는 게 중요한데 이 다누리 같은 달 궤도선보다 더 복잡한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이번 다누리는 미국의 민간 우주기업의 로켓에 실려서 발사가 됐지만 2032년에는 우리 기술로 만든 발사체 실어서 보내는 게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부터 누리호를 이을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뭐 진짜 누리호에 이어서 다누리까지 올해 우리나라가 많은 성공을 이뤘습니다. 자, 다음 목표도 성공해야죠. 당연히 그쵸? 당연하죠. 네, 그럼 저희는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뉴스 올해 트렌드 요약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 미니뉴스에서 제가 연말 결산 서비스 스몰 데이터 얘기해드렸잖아요. 네. 오늘 올해 마지막 미니뉴스만큼 올해 트렌드 한번 요약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트렌드 뭐죠? 첫 번째 트렌드 먼저 올해는 유행은 돌고 돈다라는 말이 절실하게 느껴졌던 맞아요. 한 해 아니었나요? 맞아요. 레트로라는 말 진짜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과거보다 더 다양한 분야에서 복고를 이제 새롭게 즐긴다. 뉴가 붙어서 뉴트로 열풍이 불었던 건데요. 네. 식품 분야에서는 할머니와 밀레니얼을 합쳐서 할메니얼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했습니다. 할메니얼. 들어보셨나요? 아우, 미니뉴스에서 한번 다뤘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어떤 것들이 있냐? 명절에나 볼 수 있었던 약과 막걸리. 요런 것들이 인기를 끌었죠. 약과 어제도 먹었다고요. 이 12시 땡 하면 구매 버튼을 눌러야 살 수 있는 요즘은 진짜 인기예요. 진짜. 네. 그리고 식혜 요런 것도 맞아요.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또 여름에는 시골에서 보내는 휴가 촌캉스 이것도 미니뉴스에서 했었습니다. 이거 약간 미니뉴스 연말 결산이기 때문에 역시 잘 아시네요. 그리고 또 패션과 음악계 Y2K 열풍 아주 뜨겁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이 밖에도 인테리어, 자동차 등에서도 뉴트로를 찾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이 열풍은 쭉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진짜 맞는 게 올겨울엔 또 털부츠 아시죠? 알죠. 이 털부츠가 다시 유행을 하더라고요. 진짜 제가 초등학교 때 뭐 드라마에서 유행했던 털부츠잖아요. 알죠. 미안하다. 사랑한다. 근데 이제 그 털부츠 모델 요즘에는 너무 인기가 많아서 인기 있는 모델은 구하는 것도 어렵대요. 또 그렇게까지 갔대요. 그래서 준비한 올해 소비 트렌드 득템력입니다. 뭐죠? 득템력? 주디가 약간 득템력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요? 생각하기에는. 어허. 이 득템력은 경제력만으로는 얻기 어려운 희소한 상품을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아하. 돈보다는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구매하는 거죠. 제가 그런 게 있나요? 잘할 것 같아요. 할 것 같다고? 왜냐면 정말 희소한 물건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우리 소영 아나운서 보기에 제가 말해요. 좋아하는 바지도 있고. 아, 제가 빌려드릴게요. 바지 정도 빌려줄 수 있죠? 아, 그런 것들 예를 들면 이제 더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 한정판 명품을 구하기 위해서 백화점 앞에 오픈런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물건 살 수 있는 자격을 추첨하는 래플. 오, 들어보셨나요? 래플. 좀 어렵네요. 우리 래플. 아나운서국에도 요거 많이 하시는 분들 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갑자기 떠오릅니다. 네. 네. 그리고 특정 시간에 한정판을 판매하는 드롭, 요런 것도 생겨났고요. 그리고 이제는 공연뿐 아니라 디저트, 농산물까지 모든 곳에서 치열하게 구매 경쟁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맛집 웨이팅 정도는 이제 그냥 일상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다 두세 시간 기다리시더라고요. 진짜 웨이팅 예약 앱까지 등장했어요. 그래서 저같이 행동 느린 사람, 뭐 즉흥적으로 좀 뭐 사고 뭐 먹고 싶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이 왔습니다. 또르르르 또르르르 라면만 먹어야 돼요. 우리 맛집 한번 그래도 가봐야죠. 웨이팅 예약 앱 있으세요? 앱이 아니라 앱. 예비요? 예비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네, 그리고 코로나19로 모든 게 비대면으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한 오프라인 매장이 있어요. 바로 팝업스토어인데 아, 올해는 특히나 제품 판매를 위한 팝업스토어뿐 아니라 게임, 아이돌 같은 다양한 팝업스토어 매장이 많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기업 입장에서도 이 팝업스토어를 필수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젊은 세대들이 경험을 더 우선시하고 실제로 그게 구매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 팝업스토어 형태도 많이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팝업스토어 한다고 하면 그냥 물건 쭉 진열해놓고 파는 딱 그 정도였다면 네. 최근에는 브랜드 의미를 공간에서 느낄 수 있는 와닿는 형태의 팝업스토어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SNS에서 자주 본 것 같아요. 인증샷 남기는 게 많으니까 맞아요. 그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진짜 팝업스토어 좀 오래 가보셨나요? 아니요. 가보셨나요? 저는 많이 가봤죠. 그래요? 좀 전 가서 이런 거 조그만 거 자잘자잘한 거 사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파는 게 대부분 자잘자잘한 것들을 많이 팔거든요. 근데 자잘자잘한 거 사서 맨날 파산이잖아요. 우리. 아, 제가 최근에 한 팝업스토어에 가서 주디 뭐 조그만 거 뭐 사왔어요. 진짜요? 지금 제 방에서 거의 2주째. 왜 안 줘요? 제가 새해에 꼭 가지고 올게요. 잊어버리고 있었네. 아, 집에 있어요? 집에 있어요, 집에. 기다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벌써 마지막 트렌드 만나볼 차례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트렌드는요. 직장 생활입니다. 올해는 팬데믹에서 풍토 병화를 뜻하는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직장 생활 유형도 다양해졌는데요. 사라질 줄 알았던 재택근무 그대로 이어진 기업도 있고요. 네. 또 재택근무의 장점, 사무실 출근의 장점을 합친 하이브리드 근무도 등장했습니다. 또 휴가지에서 일을 병행한다라는 뜻의 워케이션. 와. 이것도 이번에 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워케이션. 이런 새로운 문화도 생겼고 우리나라에서는 또 전 세계,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는 직장을 그만두진 않지만 최소한의 일만 하는, 진짜 최소한만 일하자 하는 조용한 사직 열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또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지면서 잦은 이직, 또 일회성으로 일하는 초단기 노동자, 긱워커도 많이 생겨나는 추세인데요. 채용시장 변화도 있었습니다. 역면접, 역멘토링 같이 젊은 세대를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도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미니뉴스 여기까지고요. 오늘 미니 퀴즈도 준비되어 있죠? 풀어볼까요? 네, 오늘 미니뉴스에서는 우리나라의 달 궤도선 이것이 28일 궤도 진입에 성공하면서 7번째 달 탐사 국가가 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달과 누리달을 합쳐서 만든 달 궤도선의 이름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다누리, 2번 조금누리, 3번 마리누리. 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저희 광고 듣고 올게요. 세상을 여는 아침 안주입니다. 박소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고요. 미니 퀴즈 정답 뭐였죠? 네, 궤도 한착에 성공한 우리나라 달 궤도선의 이름 1번 다누리였습니다. 윤중희님, 4804님 이렇게 두 분께 초코우유 교환권 보내드리고요. 이번 주 이렇게 미니뉴스로 함께했는데 좀 어떠셨나요? 너무 좋아요. 아침부터 이렇게 청량하고 좋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니 저에게는 행복입니다. 까마귀 하는 게 더 나았던 것 같아요. 다음 주도 잘 부탁드려요. 우리 함께 인사해야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한 말씀 해주세요. 맞아. 새해 저는 올해 마지막 방송이잖아요. 네. 이게 내년에도 제가 내년 그치? 방송에도 한 해를 시작하는 미니뉴스 제가 전해드릴 거니까 절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연출의 박소영, 작가 이예슬, 황수진이었습니다. 내일도 GDPR로 놀러오세요.